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부르고 듣고 하는 찬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새 찬송가 115장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먼저 가사 없이 연주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캐롤곡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누구나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마구간의 아기 예수님, 흰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양말, 그리고 선물,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즐거운 캐럴, 자선냄비와 함께 울리는 구세군의 종소리,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마스를 더욱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로 만들곤 합니다. 사실은 동화가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인데 말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와츠가 1719년에 작시한 찬송입니다. 와츠는 청년 시절부터 당시 교회에서 불리는 시편가가 마음에 안 들어 시편 전체를 신약의 관점에서 의역하여 시편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찬송은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재해석하여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찬송은 시편 98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온 땅이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를 만 백성 맞아라 등으로 만들고 여호와는 구주로 여호와의 심판과 임하심은 예수님의 온 세상 죄를 사하러와 오셨네 등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시편과 찬송을 계속 비교해보면 만 백성 맞아라는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의 의역이고 이 세상의 만물들아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의 의역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사를 담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8편을 몇 번 읽어보신 후 이 찬송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는지요? 가사의 의미 전달 속에서 귀한 신앙적인 경건성이 흠뻑 묻어나오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또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제가 특별히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작 와츠의 가사도 그렇지만 메이슨이 작곡한 곡조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절묘한 신앙적인 내용 때문입니다. 악보로도 신앙과 신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안티오 공명을 가진 이 곡은 내 주를 가까이를 작곡한 메이슨이 1836년 헨델의 오라토리오 제2부에 나오는 33번 합창 문을 열라의 첫 모티브에서 따왔다고 해서 곡명 밑에 헨델로부터의 편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문을 열라와 이 찬송의 분위기와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헨델의 오라토리오 제1부에 나오는 15곡 합창 주께 영광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요. 처음 부분의 테너 파트와 목자들에게 보여준 천사의 찬송 내용으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그토록 정감이 있고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의 음표에 유난히도 즐거움과 기쁨이 흠뻑 배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의 색채 혹은 어화라는 뜻의 워드 페인팅이란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개개의 말을 개개의 음으로 묘사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나의 음 진행을 보면 도시라 솔파미레도로 순차 진행으로 하행하고 있습니다. 워드 페인팅의 개념으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도시라 솔파미레도 내려오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위로부터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어 아들로 오셨다는 것, 높고 높은 보좌로부터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등 언젠가 설교 시간을 통해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이 부분이 도시라 솔파미레도로 하행하고 있고 이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적 은혜를 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이 찬송의 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백성 맞아라와 다 찬양하여라 예선 솔라시도와 미파솔, 레미파로 상행하며 마중 나가는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마지막 다 찬양 찬양하여라 예선은 도도라 솔파 미파 당김음으로 기뻐 껑충 뛰어 맞는 것 같습니다. 촛불이 든 등불을 들고 곤이 잠든 새벽을 깨우는 새벽송의 마지막 노래는 언제나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지요. 그리고선 성탄 인사를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성탄절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조지 폭스 유니버시티 합창단의 찬양으로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SPM 태평양 선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